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수리아에서 테러행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13일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수리아 정부와 인민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을 표한다고 하면서 정부와 인민이 이번 사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적대 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테러를 짓부시며 나라의 안전과 안정을 튼튼히 수호해 나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